실수와 는 별들과 모래알 그 사이 북쪽을 쏘는 탕탕 소리에 우리의 웃음꽃 피우고 저 멀리 달빛 우리의 조명이 되고 스치는 바람 내 기사 내게로 번져서 갈 때에 눈물은 다 사라져가네 사라져가네 우리 뒷모습이 두 손을 꽉 쥔 채 노을이 진 깜깜한 하늘 별들만 가득 채워진 채 우리 비춰주길 해가 떠오를 때까지 우린 계속 타오르지 미소를 머금고 이 순간의 설렘을 너에게 바톤쳤지 우리의 새벽 그날보다 뜨거워 아침이 올 때까지 Oh summer summer summer summer 여름밤에 우리를 새기고 Oh summer summer summer summer 다시 찾아올 그때 너 모두 잠든 밤 이리 아름다운가 달빛을 담아낸 너의 미소가 어두운 밤을 빛내 파도 같은 웃음소리 길을 간지럽혀 전부 벗어 나의 두더와 그들 기준 부 바쁘지만